50 languages. 69. 69. يحتاج. يريد. 필요해요. 원해요. 필요해요. 원해요. أحتاج إلى سرير. 저는 침대가 필요해요. 저는 침대가 필요해요. أريد أن أنام. 저는 자기를 원해요. 저는 자기를 원해요. هل هناك سرير؟ 여기 침대가 있어요? 여기 침대가 있어요? أحتاج إلى مصباح. 저는 램프가 필요해요. 저는 램프를 원해요. أريد أن أقرأ. 저는 읽기를 원해요. 저는 읽기를 원해요. هل هناك مصباح؟ 여기 램프가 있어요? 여기 램프가 있어요? أحتاج إلى هاتف. 저는 전화기가 필요해요. 저는 전화기가 필요해요. أريد أن أتصل هاتفياً. 저는 전화하기를 원해요. 저는 전화하기를 원해요. هل هناك هاتف؟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آلة تصوير. 저는 사진기가 필요해요. 저는 사진기가 필요해요. أريد أن أصور. 저는 사진 찍기를 원해요. 저는 사진 찍기를 원해요. هل هناك آلة تصوير؟ 여기 사진기가 있어요? 여기 사진기가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حاسوب. 저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저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أريد أن أرسل رسالة إلكترونية. 저는 이메일 보내기를 원해요. 저는 이메일 보내기를 원해요. هل هناك حاسوب؟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أحتاج إلى قلم حبر ناشف. 저는 펜이 필요해요. 저는 펜이 필요해요. أريد أن أكتب شيئاً. 저는 뭘 쓰기를 원해요. 저는 뭘 쓰기를 원해요. هل هناك ورقة وقلم حبر ناشف؟ 여기 종이와 펜이 있어요? 여기 종이와 펜이 있어요?